10월 28일 LA에서의 스피드 데이팅, 그리고 11월 미국 동부에서 또 한 번 스피드 데이팅을 진행합니다. 11월 29일은 초혼 100명, 11월 30일은 재혼 100명이 참가하는데요. 스피드 데이팅은 한 자리에서 6명에서 8명을 만나는 비용 대비 효율적이고 만남 성공률이 높은 행사입니다. 지난 5월 24일 뉴욕 이벤트는 참가자의 70% 이상이 2차 만남을 갖고 있습니다. 참가비는 200불, 사전 예약 시 50% 할인한 100불입니다. 참가 문의는 커플.net이나 201-678-8503, 201-678-8503번입니다. 뉴욕, 뉴저지, 커네티컷, 워싱턴 DC, 버지니아 등 미동부 전역을 커버하는 공중파 한인 라디오 방송국 K-Radio에서 광고 영업과 마케팅에 관심이 있거나 관련 경력을 보유하신 분, 커뮤니케이션 능력과 성장을 향한 열정이 있는 인재를 찾습니다. 광고 및 마케팅 관련 경력자, 한국어와 영어 커뮤니케이션 가능자, 한인 커뮤니티와의 네트워크를 보유한 분을 우대하며 신입도 지원 가능합니다. 이력서는 info@am1660.com으로 문의는 718-352-1660, 718-352-1660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,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? 미주 최대 한인 라디오 방송국 K-Radio 게시판은 한인 사회, 단체, 종교기관의 행사와 집회, 비즈니스 광고,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. 문의 전화는 뉴욕 718-352-1660, 718-352-1660, 뉴저지 201-242-1660, 201-242-1660, 워싱턴 DC를 비롯해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지역은 703-273-4001, 703-273-4001번입니다. 지금까지 K-Radio 게시판이었습니다. 같은 모든 걸 털어봐. about it when I need it. Maybe next time I'll get right. CBS와 제휴된 방송 프로그램임을 알려드립니다. 안녕하세요. 가요 속으로 박순화입니다. 요즘 밤에 맹꽁이 소리를 들었다는 분들 많이 계십니다. 그런데 이 맹꽁이 혼자서는 소리를 못 낸답니다. 한 마리가 맹하고 울면 다른 한 마리가 꽁하고 받아치죠. 그래서 우리 귀엔 맹꽁, 맹꽁 들리는 건데요. 이렇게 서로 맹꽁, 맹꽁을 주고받으며 짝짓기를 한다고 합니다. 사는 것도 마찬가지란 생각이 들어요. 누군가 먼저 맹하고 외쳐줄 때 기분 좋게 꽁 하고 응답하는 것. 그런 맞장구가 많아질 때 신나고 살맛 나는 거 아니겠습니까? 맹꽁이의 합창도 아주 좋게 들리지만 아이들의 합창 소리도 너무 예쁘게 들립니다. 몇 년 후 여든에 학교 뜬 책방 위에